야고보서 개론이죠. 야고보서. 이 야고보가 누구냐? 야고보는 영어로 제임스라고 하고 제임스라고도 하고 야고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제임스가 제이콥이기 때문에, 제임스와 제이콥이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제임스 해놓고 우리말로는 야고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네 명의 아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우의 이름들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넷이 있어요. 형제가 넷인데 전부 다 아우들이죠. 아우들인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가운데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4명 가운데 2명이 신약성서의 저자가 되는 셈이죠. 누구하고 누구가요? 야고보와 유다.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는 자기가 예수님의 아우다 이런 점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 야고보라, 야고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초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육신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다니고 하니까는 아유 저 우리 형님인데 귀신 들려갖고 저 좀 이상해져갖고 저러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 아우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육신의 아우인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아우들 몇 명이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아우가 네 명인데 그 중에 성경 기록한 사람은 몇 명? 2명. 그 왜 자꾸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졸리니까요. 오해는 졸리니까 자꾸 물어보고 깨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명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예수님의 네 명의 아우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형님이지만 좀 형님은 형님인데 어째 아버지 자식은 아닌 것 같고 형님은 형님인 것 같고 어머니는 같은데 어째 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냐, 좀 족보가 이상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거의 조금 좀 도른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 아우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게 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한 120문도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아우 4명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육신적으로 한 집에서 같이 자라나도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게 된 것, 보통 기적, 예수님이 저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분이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는 왜 돌아가신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했는데 아,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집에서 30년을 자라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주의 형제들도 다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그러니까 주의 형제들이 다 결혼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된 야고보도 아내가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결혼해서 살았고 뭐 혼자서 무슨 성자 야고보 독신으로 살았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고 예루살렘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의장은 예수님의 아우였던 야고보였어요. 아우 네 명 가운데 야고보가 제일 위였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가 기록했다 하는 것이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야고보의 저작서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일 뿐이지 아무런 근거나 논리성이 없는 헛된 그런 공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 이 야고보서 책 자체는 개신교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았어요.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트로이 에피슬. 스트로 하면은 그 콜라 빨아먹는 빨대 아니에요. 그게 스트로에다 Y를 붙이면은 지푸라기 같은 이런 뜻인데 스트로이 에피슬, 지푸라기 서신. 왜 마르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바울의 사상, 이신득의 사상과 어긋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 무게도 없는 책이고 가치도 없는 책이고 지푸라기 같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 2장 24절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을 읽어보시죠. 2장 24절, 야고보서 2장 24절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니라.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4절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 자신이 로만 캐도릭의 소위 이행득의, 사람이 선행으로 의를 얻는다는 가르침에 과잉 반응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야고보서도 핵심적으로는 이신득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참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위는 참된 믿음의 증거요 결과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 사람이 선행을 행하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고 선행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런 측면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선 이 서신의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군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읽어보시죠.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는 누구겠어요? 열두 지파가 어느 민족에게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이건 뭔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열두 지파는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열두 지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산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런 시험이 없습니까? 없으세요? 있으세요? 아,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예수 믿는 믿음의 삶도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 그렇죠? 남편이 속삭이면 남편 들어오면 아들 속삭이고 아들 속삭여서 정신 차리면 딸 속삭이고 딸 속삭여서 정신 차리면 시아버지 속삭이고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뭘 키우냐면 맷집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맷집. 인내심이 커진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보면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전에도 그런 거 겪었느니라 그러면서 넘어가는 이 강한 맷집에 있는 것 같아요. 맷집.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하지만 그런 걸 많이 겪은 분들은 인생에 그런 일도 있느니라 하고 지나가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는 시험이 많다는 겁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 가운데 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압제하고 끌고 가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또 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부한자들이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이렇게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고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 제일 좀 저질이 있죠. 누굽니까? 네로. 이 네로가요. 네로가 시를 쓴대요. 나 이게 참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시 쓴다는 걱정돼요. 네? 시를 쓰는데 이 네로가 어느 날 시상이 안 떠오른다는 겁니다. 시상이 안 떠올라가지고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그만 너무 커져가지고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곤란해졌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황제라도 불 질른 방화범이 됐으니 곤란하니까 그걸 누구한테 엎어씌웠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후서에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로 세계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불로 세계가 망한다고 한 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질렀다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는 그래서 핍박을 하고 죽이고 손 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룬 미친 사람이 네로인 것입니다. 이 네로는 결국은 미쳐서 죽었어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식들도 다 죽이고 하더니 결국은 자기 자신도 돌아서 죽은 사람이 네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 죽고 핍박당하고 압박당하고 이런 시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핍박과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니 이런 가운데서 인내심을 기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 환란이 와도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적으로 반응을 하라는 것이죠.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며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심의 궁극적인 신뢰로서 욥을 언급하고 있죠. 욥. 그러니까 인내심 하면 항상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욥. 욥이에요. 그러나 인내심의 궁극적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 십자가. 어떤 사람은 요새 자기가 십자가에 직접 한번 못 박혀보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진짜로 죽었어요. 그러니 그건 지가 죽은 거냐 남이 죽인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인 거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그것은 뭔가 좀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범죄행위로 그렇게 한 것이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어려움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형편과 처지 그들의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갖가지 시험 환란을 당해도 되들어 싸우지 말고 인내심을 길러라. 결국은 하나님이 성도의 억울한 것은 다 갚아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세속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번에 우리 여전도에서 바자회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수고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어르신들 250명 위해서 또 맛있는 식사도 대접을 해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한 종교 pure religion 정결한 종교 또 더러움이 없는 종교 undefiled religion 정결한 종교 더러움이 없는 종교 그것이 성경의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데 아주 더럽다 기독교인데 아주 불결하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는 정결한 종교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정결한 종교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비심이고 또 하나는 경건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비해야 되고 경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은 자비심입니다. 자비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도 그래도 돌보는 것은 교회죠. 교회가 고아원 만들고 교회가 다 만들고 그리고 교회는 항상 사회의 빛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것이 자비심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은 경건성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참된 성도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로 자비심이 있고 둘째로 경건성이 있다. 자비심과 경건성 이 두 가지를 그 열매로 보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정결하고 가장 세속에 물들지 않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닮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 이걸 해라 저걸 하지 마라 이렇게 어떤 행동 지침 리스트를 쭉 가지고 그걸 따르고 오늘은 1조를 지키자 2조를 지키자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요 정결한 종교요 참된 성경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려고 총력을 기울였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의 도구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육신의 정욕 많이 넘어가잖아요. 술 먹다가 또 넘어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사단으로부터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당했어요.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죄가 없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 성도들이 세속에 물드는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을 보시죠. 2장 1절로 4절. 1절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참된 성도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우대해주고 부자를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부자를 우대해주고 이런 것은 교회가 세속에 물든 세속적인 일이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헌옷 입고 온 사람한테는 저기 뒤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깨끗한 옷 입고 오는 사람은 앞에 앉으시죠. 이런 것이 세속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물론 뭐 교회가 노숙자들이 막 들어오고 이런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신앙생활 하려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런 건 막아야 되죠. 우리 교회도 노숙자들이 많이 왔는데 한 번은 노숙자가 와서 우리 여직원을 막 추행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 한번 혼을 냈더니 다시는 안 와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참된 성도들 가운데 이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리를 구별하고 뭐 부자는 요 자리에 앉아라 가난한 사람은 저 자리에 앉아라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세속적인 일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요? 전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무데나 앉아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죠. 냄새만 안 나게 하시면 냄새 나서 피하는 건 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이런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걸 첫째로 예를 들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야고보서 3장은 성도들이 혀를 길들이지 않고, 혀를 막 제멋대로 사용하는 거, 혀를 길들이지 않고 사람을 저주하고 뒤에서 물고 뜯고 헛된 거짓말을 상상해서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롭게 하는 극히 세속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3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까지만 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물고 뜯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세속적인 일이라. 야고보서 2장은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라. 야고보서 3장은 혀를 길들이지 않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라. 야고보서 4장은 성도들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것은 세속적인 일이라 그랬어요. 4장 1절로 4절 읽어봅니다. 1절로 4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은 뭔가 하면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바로 탐욕이라는 거죠. 탐욕과 정욕. 욕심을 내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욕심낸 거 얻지도 못하고 이런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욕심내는 걸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 4장 3절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해. 욕심을 가지고 칵칵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런 기도는 영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극히 세속적인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은 내일 일을 자랑하는 태도도 세속적인 일이라 그랬어요. 4장 13절 14절 읽어보죠.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뭐 없지만 내년이 되면 큰 부자가 됩니다. 내년이 올지 안 올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년 일을 자랑하고 내일 일을 자랑하고, 내일이면 인천에 배 들어온다. 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내일까지 자기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는 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성도들이 미래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일에 대해서도 다 자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옛날 초대교회에 있던 갖가지 문제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거, 또 혀를 마음대로 놀리는 거, 그리고 성도가 탐욕을 가지고 탐욕으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 그리고 헛된 자랑을 하고 내일 일을 자랑하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다 이것이 세속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갖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그래도 시험이 있어도 세속이 영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뭐냐? 의롭다함을 얻는 참된 믿음은 성도의 삶 속의 역사에서 두 가지 영역에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인내하고, 핍박이 와도 인내하고, 유혹이 와도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핍박과 유혹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승리하는 행위로 그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유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얘기하면은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핍박합니다. 목사들도 목사를 핍박하고 그래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핍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혹도 합니다. 핍박과 유혹, 이 두 가지. 근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핍박에도 인내하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따라서 해보시죠. 핍박 와도 인내하자, 유혹 와도 이겨내자.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 누가 뇌물을 준다 그러면 이걸 받고 내가 하나 좀 부정하게 하면 나는 부자가 된다 해서 그걸 유혹에 딱 넘어가면 그 다음 1년 뒤에 어디가 있겠어요? 이제 공짜 밥 먹으시고 공짜 옷 입으시고 그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에 딱 물리치고 핍박이 올 때 인내하고,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두 가지 증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싹 넘어가서 아유 제가 언제 예수 믿었깐요 이러고선 딱 믿음 부인하고, 유혹이 오면은 아이고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게 인제 오네 이러고서 딱 넘어가고, 이러면 그런 사람의 믿음은 무슨 참된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헛것이다 이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보인다는 증거로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시죠. 2장 23절, 아브라함 2장 21절부터 21절부터 23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는 21절에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23절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장.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창세기 몇 장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은 창세기 몇 장? 22장.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21절을 먼저 행함으로 의롭다한 것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먼저 얘기하고 23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나중에 얘기하지만,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15장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22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훨씬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참된 믿음이고 그 참된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기꺼이 드리는 행위로 나타나게 됐다. 아멘. 예. 이해가 잘 가십니까? 또 다른 예는 기생 라합이죠. 라합, 기생 라합. 2장 25절.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딱 들어오니까는 그 사자들을 접대하고 죽지 않도록 다른 길로 싹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을 살려준 것 때문에 의롭담을 얻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사자를 살려주는 행위로 증거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장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 같지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예수 안 믿고 착한 일을 평생 많이 하는 사람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착한 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뒤에 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착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은 어디 가냐? 100% 지옥. 100% 지옥입니다. 둘째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착한 일 하나도 안 한 사람 천국 가요 안 가요? 요게 야고보가 말하는 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은 헛것이고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데 뭐 쥐뿔 아무 착한 일이라고는 평생에 한 게 없어. 아무 뭐 기도 한마디 한 것도 없고 헌금 한 푼 한 것도 없고 봉사 하나 한 것도 없고 전도 한 명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은 야고보는 말하기를 진짜 믿음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또 믿고서 믿음으로 착한 일을 하고 살았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이거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의의를 의롭다함을 얻은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이 와도 이겨내고 유혹이 와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이고 핍박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도 이기고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적인 능력이 강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가 강하다고 뭐 유혹을 이깁니까? 의지 강한 사람은 유혹 오면 휘딱 넘어가요. 의지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또 어떤 심리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신 두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를 얻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가 뭔가 하면 예수 믿어 의의를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 사람은 핍박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그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더러워요. 세상 참 더럽습니다. 보면 아 저분은 훌륭한 사람인가 하면 또 이상 엉뚱한 짓 하고, 저분은 탁월한 사람인가 하면 또 개떡같은 짓 하고, 아 저분은 참 믿을만한 사람인가 하면 또 와서 웃기는 짓 하고, 그러니까 참 웃기는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겨낸다 이거예요. 아멘. 이겨내요. 참된 종교, 자비심과 경건성을 가진 참된 종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정확한 요약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짜 믿음 아니고 참된 믿음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서 항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